장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절세 따라 찾아온 조가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종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서울의 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종각 선생님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보는 종각 선생님 서울의 랑 가지를 마오 떠나